스토리 아닌 음악을 들어도 나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먹어도 우산 없이 비가 와 홀딱 다 젖어도 좋아 I love it because I love you wow. 관계 TV 대회를 매일 봐도 좀 같이 베게 베게네 춤추고 싶어 yeah 빌리빌리진 우리 앞 우리 옆 yeah 시기시기 질투 자유로운 날 같이 월월월 송이가 나를 삼킬걸 알면서 나에 뛰어들었어 점점점점점 So lovely day so lovely Our day with you so lovely 뚜뚜뚜뚜뚜뚜뚜뚜뚜 Honey help, honey help. So lovely day, so lovely. Our day